새해 여러분 새것이란 말참 좋지요. 새옷 좋아하고 자동차 새집 새 신발 새 물건 새로운 게 좋습니다. 이 새것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새 것을 좋아하세요. 새로운 믿음, 새 사람, 새로운 신앙생활. 하나님도 새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2018년 무술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왜 주셨느냐? 새롭게 살으라고. 따라합시다. 작년처럼 살지 말자. 아멘. 새해는 뭔가 달라져야지. 박원숙 집사님, 작년처럼 살지 말자. 아멘. 박 집사님, 요즘 기쁨조에 기쁨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열심히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박 집사님의 아들이 태연이라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올해 졸업합니다. 올해 6학년 졸업하고 처음으로 학생의 중학생 1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욱 목사님, 하여튼 태연이 졸업 예배를 성대하게 열어줘야 돼. 알았어요? 성대하게 열어줘야 돼. 그래서 학생의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태연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좋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이 김태용 군 졸업 예배는 꼭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네? 교회에서 그냥 저기 떡볶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저기 학생의 지도교사는 내가 누구나 딱 찍어 놨어. 누구냐? 주인덕 집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우리 주인덕 집사 누군지 알죠,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히 몰라 본인도 지금 본인도 모르고 내가 원래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시흥에 섬기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봉사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31일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덕 집사 기도할 때 학생의 선생, 학생의 지도교사, 학생의 지도교사. 태연이 뭐 맞게 감사합니다. 자, 새해에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게 하신 것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한 주간을 주일로 시작하게 된 것은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1년 12달 중에서 1년을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새해 첫날을 주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는 중요한 거예요. 신년 예배를 드리잖아요. 1월을 제뉴얼이라 그러죠. 제뉴얼이. 제뉴얼이는요. 그리스도 신화 가운데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출발했어요. 야누스. 야누스의 얼굴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야누스의 얼굴은 두 개입니다. 앞뒤. 앞에도 얼굴이고 뒤에도 얼굴이 있어. 앞은 미래를 보는 거고 뒤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뉴얼이 야누스죠. 제뉴얼은 과거 12월 그리고 미래 1월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없죠 지금? 작년하고 넘어왔는데 작년하고 그 이어져 있잖아요 계속해서. 작년 거 그냥 그대로 이어져 있어. 그리고 1월 미래 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없이 여러분 새해를 살아왔는데 오늘이 벌써 1월? 1월 일주일 살았어. 정신없는 거예요. 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해 있어. 조금 있으면 1월 10일도. 1월도 벌써 중반이야. 세월 빨라 안 빨라요? 엄청 빨라요. 벌써 정신 없이 살다 보면요, 조금 이따 또 송구영 영신협회 또 드려야 돼. 조금 이따 정신 차려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 마디가 있어야 돼. 마디가. 과거, 미래. 마디를 딱. 과거처럼 안 살겠다. 미래는 내가 만든다. 그래서 올해는 뭐예요? 진짜 달라져야 돼요. 작년하고는요. 그 목표 세워야 합니다. 금년에 목표를 세우세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목표를 세우느냐? 세우지 못했느냐?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표만큼 잘할 수 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네 목표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딱 3%만 명확하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졸업생들이니까. 인생 목표 있습니다. 97%가 그냥 아직은 없어요. 뭐 살다가 사회 나가서 하다가 세우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년 세월이 흘러서 목표를 가진 선명한 목표를 가진 3%, 목표가 없은 97%, 목표가 없는 97% 학생들이 20년 후에 조사해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3%가 가진 자산보다 못하더라. 말하면 이건 크게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이게 라틴어로 이 목표를 피니스라고 합니다. 피니스. 영화 끝나면 이런 핀 하죠. 핀. 이게 끝났다. 피니스라고 하는데 끝,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목표가 뭐냐? 끝이라는 얘기예요. 끝. 종말이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목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목표대로 간다 이 말이 뭐. 목표대로 된다. 어떤 목표를 가졌냐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 이런 사람들은 가장 낮은 차원, 서바이벌 레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차원의 삶.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금년 새해도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러면 안 돼요.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생존한다. 다람쥐 챗바퀴 도는 그런 삶. 성도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 제목이 똑같고 퇴보하는 겁니다. 그건 퇴보하는 거예요. 생존이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높은 차원의 삶이 뭐냐면 이 석세스 성공 레벨입니다. 성공 지향적인 목표죠. 세상 사람은 다 새해가 되면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리라. 지위를 높은 데로 얻어서 권력을 얻으리라. 뭐 해서 뭘 얻으리라. 목적 한번 세워가지고 이루어버리라. 보통 사람들이 이런 지향적, 성공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겠죠. 그 성공률이 뭐냐? 88%. 성공률이 70억 인류 중에 8%만 성공하고 92%가 목표에 이르지를 못한다. 성공하겠다고 하지만은 8%만 성공한다. 성공률이 이렇게 희박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런 성공은요. 이런 목표가 달성돼도요. 달성되고 나서도 문제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죠. 내가 이게 참된 이렇게 여기에다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이걸 내가 얻었는데 이게 참 가치가 있는 걸까? 이런 데에 회의가 생긴다는 회의가. 회의가 생겨서. 그래서 두 번째가 그렇게 석세스를 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목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의 성공은 성공해도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성공하기도 힘들고 대다수 세상 사람은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요. 부자, 권력, 높은 자리, 명예 이런 거잖아요. 한번 해보잖아요. 되기도 힘들고 되고 나서도 문제고. 성경에 이런 인물 나와요. 완전 성공해서 세상 사람이 원하는 완벽한 성공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뭐냐?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 부럽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갖추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게 성공이죠. 그럴 정도. 온갖 쾌락 다 누렸어요. 뭐 유산도 많았고 지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뭐 대단한 인물. 세상 사람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걸 다 갖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썼잖아요. 전도서가 뭐예요? 그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오자 고백하는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이 모든 것, 성공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도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리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그냥 서바이벌 생존했으니까 산다. 이것도 목표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도 온전한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럼 뭘 목표를 가져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의 차원은 목표가 있습니다. 세속적 성공도 아니고 그것은 영적 승리의 삶. 그게 목적이에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 영적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영적 뭐라 해요? 뭐요? 승리라는 거죠. 이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률이 100%예요. 믿음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션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걸 미션 레벨. 뭐냐? 사명적 삶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눈 뜨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얻어야지 이거. 내가 반드시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이 되고 명예가 얻어 출세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그 목표도 아니고 이건 뭐냐? 사명적 삶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표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그렇고 복을 받아야 될 목적도 그렇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길. 증인이 되는 게 목표란 말이야. 아유 목사님 나는 증인될 것까지 믿음이 안 되는데 믿음 목표 삼아.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증인이 되어야 돼. 누가 이렇게 살았냐? 사도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 이 다윗도 이렇게 살았어. 다윗은요 참 대단한 인물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기다가 당시에 뭐 그 당시에 벌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나 하나님께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것을 알고 평생도록 그거 알고 그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다. 다윗의 삶이 결국 뭐냐 알고 보니까 다윗 삶도 하나님의 증인 아니야.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 나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 좀 믿어라. 내 존재를 보고 내가 이루어놓은 일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사업을 보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하나님.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증인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증인 되면은, 하나님 우리 증인 되기,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증인은 먹여 살려야죠. 세상에서도 법정에 증인들 오라 할 때는 여러분 교통부 줘요. 교통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재정의 문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환경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사람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늘 문도 새롭게 열립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승리란 말이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고. 건강해지고 모든 이 봄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금년도 새해 목표는 복음의 증인이 되자. 그래서 이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웠으면 이제 실천해야죠. 실천이 뭐냐?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시작 잘하는 사람. 실천 잘하는 사람. 이 시작과 실천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그게. 이 시작하고 실천을 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고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실천하는 거.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보고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연기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못해. 못해요. 하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실천해야지.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에 대한 새벽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새벽은 참 오늘을 만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다. 막 제가 막 목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을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새롭게 오지 나오신 분이 하나도 없고 그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그날 그 다음 날 새벽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라 실천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실천하는 거. 들은 대로 실천하는 거. 아멘 해요. 내일 새벽에 나오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하라고. 시작 못하는 거. 왜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나에게는 뭐 내놓을 것이 없을까? 시작 안 했잖아. 뭘 해야 뭐가 생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체험이 없어. 여러분의 지금 헌신과 봉사와 믿음 좋아요 지금. 그러나 올해는 금년은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뭐예요? 작년처럼 갖고 안 돼. 더 달라져요. 거기 도전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증인에 도전하라고 증인. 얼마나 능동적인 믿음. 신앙생활의 법 가운데 승리의 법칙이 어디 있느냐? 믿고 시작하는 데 있어요. 믿었으면 시작하라. 시작하면 뭔가 생겨요. 체험이 생기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간증이란 게 뭐냐? 시작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시작했더니 이런 걸 얻었다. 승리했다. 이게 간증이야. 이게. 그런데 그 간증이 안 되잖아. 없잖아요. 우리가. 도전을 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고장에서 그냥 그럭저럭 매일 내일도 어제처럼 될 것이다. 새해가 되어도 작년처럼 살면 되지. 막연한 기대, 뭐 조금 좋아지려나? 이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형편으로서는 이 불확실한 말이에요. 약속이 이게 참 이게 허무한 약속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무기로 약속만 그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어떻게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은 받게 될 것이고 비현실적인 약속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목표로 내 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아 가지고 목표를 삼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시작하는 거라고 했죠. 추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갔더라. 역시 형님을 옮겼어요. 떠났어요. 갈 때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떠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니 하나님 진짜로 아브라함을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세계 인구의 32.4%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그의 이름은 이세 가장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의 70% 이상이 아브라함 후손들이고 세계 경제를 주름자. 그거 좀 쳐다봐요. 우리 최정문 집사님이 참 고생해가지고 그래픽까지 다 그려놨어요. 순간적으로. 한 30분 시간도 안 줘도 해놔요. 대단하네. 나도 처음 봐요. 저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32.4%라니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름이 창대케 됐잖아요. 노벨상 수상 너로 뭐야 너를 네 이름 창대케 하고 내가 큰 복을 주어서 있잖아. 아브라함의 후손 노벨 수상자가 유대인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사람 유대인 세계 경제를 딱 주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건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시작했다. 그거예요. 우리 시작합시다. 따라합시다. 마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시작하자. 당당히 시도하는 게 당당해. 우리가 시작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영적인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려는데 막히는 게 뭐냐 방해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게 시작하는 사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만들 시작 못하게 만들 제일 많은 게 뭘까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어디 제일 약할까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제일 약할까? 미루는 사람. 다음에 하지 뭐. 날이 맨날 있는 거 다음에 하지. 교만한 생각, 교만. 내일은 누구 거예요? 내일이 네 거냐고 물어 하나님이.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건방지게 내일까지 생각하고 있어. 내일은 내일 뭐 할게? 지단 걸 하나님 보시기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 게을러서 못 해요? 이 게으름이 얼마나 영적인 이게 정말로 이 어리석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알아요. 이 게으르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가 막히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 게으른 부자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새벽 백성이에요. 새벽 백성. 새벽 백성 되려면 얼마나 여러분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도 부지런히 섬겨라.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두려워요? 뭔가 시작하려고 자꾸 두려워져요? 아유, 이거 그걸 어떡하나? 메뚜기 신드롬이죠, 메뚜기. 믿음이 없으면 메뚜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조금만 소리 나도 부르르르. 뭐냔 말이야. 내가 시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나의 이 핸디캡이 뭐냐. 그걸 누가 갖다 주는 거냐. 마귀가 자꾸 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전도서 11장 4절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씨를 가지고 그냥 뿌리면 되는데 아이고 바람이 부네 못 뿌리겠네. 아이고 비가 오네 못 뿌리. 평생도록 못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때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때는 없어요. 오질 않아요. 때는 뭐냐?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 때는 자기가 만들더라고.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지. 누가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줘요, 절대로. 때는 내가 만들어. 아,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씨가 다 있는데 믿음의 씨를 막 뿌리고 해야 되는데 아유, 이걸 뿌리면 될까? 나올까? 바람이 불 것 같은데 비가 올 것 같은데 아유 괜히 나가서 그냥 헛짓하는 건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적고 그냥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그냥 뿌리라고 뿌리라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해야지. 환경이 좀 좋아지면 해야지. 그 결과가 뭐냐? 아직도 시작을 못했거나 시작을 했더라도 확신이 없어 이런 사람. 조금은 무슨 일이 생겨. 아이고 이거 이봐 이거 될 거야. 안 하는 건데. 아, 괜히 시작했다. 이 마음이 약한 사람. 조금 어려움이 생겨.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 농부는 씨를 보고요. 씨로 안 봐요, 이걸. 열매로 보는 거야. 농부의 눈도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시작하는 것 비록 작다 할지라도 이것이 큰 열매가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보의 특징이 뭐냐? 바보의 특징은 항상 결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시작하고 바보는 결심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작하게 하시지만은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걱정 두려움을 줘가지고 결심만 해서 끝나게 어리석게 살게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달란트 믿은 은사를 땅에 묻어놓아. 그러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땅을 치고 후회한다. 후회 중에 가장 큰 후회가 시작하지 못한 후회. 가장 큰 후회, 가장 큰 실패, 시작하지 못한 실패.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남들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 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시작하라. 시작의 반이에요. 시작의 반. 시작하면 다 된 거예요. 반 된 거예요. 반.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고 거의 당연한 거예요. 시작하면 근데 반이라는 거예요. 하면 돼요.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를 타면요. 이게 제가 서울역 출발해 광명역에 도착합니다. 서울역에 타고 부산에 가는 거예요. 여기 광명역 여기 있어요. 어디가 더 가까워요? 광명역에서 서울역이 가까워요? 부산이 가까워요? 어디 가까워요? 서울역 가깝죠. 그렇지만 이 차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요? 이 차를 서울행 열차라 그래? 부산행 열차라 그래? 부산행 아무리 멀어도.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부산행을 부산을 목적으로 가니까 점차 가는 거예요. 혹시 알겠어요? 여기가 가까워도 시작했어. 요 출발해서 시작. 부산행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작했어. 시작했는데 그만큼 왔어. 그런데 여기가 더 가까워. 거리도 엄청 가까워. 부산. 그래도 이 열차를 서울행이라 안 그래요. 부산행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부산. 부산을 오면은 저기 뭐가 안 된 것 같아도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디가 가까워져 이제? 어디 가까워져요? 부산. 가면 돼요. 기독교 신앙은 수행하고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 그 말씀 하실 때요. 기차도 없고 마차도 없고 뭐 걸어 다니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예수님은 뻥 과장이 너무 심하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오고 있어요. 오리 심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온 세상을 다니 복음을 전파해? 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 온 천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아마 못 읽겠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앉아서 못 읽어요. 누워서 읽다가 일어나서 앉게 되고 앉아서 읽다가 일어서게 되고 일어서서 읽다가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성경 백독천독했던 사람 안 믿어. 뭐 하려고 이거. 움직여야지. 읽고 믿었으면 실천을 해야지. 나가서 증인되고 살아야지. 역사를 일으켜 기적을 일으키고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보고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지. 아 집에서 성경 필사만 봐. 뭔 성이 있어? 성경 필사만. 성경은 움직이게 하는 책이에요. 결심을 했으면 실천하게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자, 결론 갑니다. 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하나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우리보다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는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여호수아 자체가 겁쟁이였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새해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야,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봐. 좀 이 겁쟁아, 이 쫄보야. 마음 좀 담대하게 먹어봐. 내가 모세 했던 것을 너에게도 함께 줄 것이다,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자꾸 달래주잖아. 자꾸 달래주잖아. 그 정도로 똑같았어, 우리랑. 그 정도로 연약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약했어. 뭐, 여호수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명하시죠. 뭐냐, 3절에. 내게 한 모세에게 말하마고 같이 물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좋다. 미리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시제가 없다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미래도 다 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믿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시작하면 내 거 된다니까. 이게 믿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고쳐지는 게 병도.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내가 다 고쳐줬다 이러는 거라니까. 그럼 그 믿고 가는 거 믿고 가는 거 가다 보면 내가 믿고 아, 다 고쳐줬네 하고 막 살다 보면 고쳐진 거야 진짜. 그래서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건 여호수아에게는 미래죠. 그죠? 밟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한테 다 주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지. 뭘 해야 돼 이제? 땅을 밟아야지. 그럼 땅 밟는 거 쉬워요? 응? 갑자기 또 굉장히 쉬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표정이야 지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좋다. 아이고 여호수아야. 여호수아가 밟아야 되지. 아 하나님 믿었어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래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 여호수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내가 비록 내가 겁쟁이 쫄보지만은 하나님 믿고 땅바닥을 내가 밟아야겠다. 밟아야겠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세계 모든 게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아주 꼴통 나라라서 거리를 여러분 재는 단위가 우리는 전체 뭐예요? 세계 공룡이 뭐야? 미터잖아. 미터. 미국은 뭐야? 피트야. 피트. 피트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푸트. 푸트가 뭐야? 발. 발걸음. 1피트가요. 30.49cm야. 피트를 재는 게 발에서 시작. 이 성경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성경.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개척시대에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요. 여러분 일단 미국에서 골드러시래 가지고 막 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서부에서 그냥 강에 가서 금하고 막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드는 거지. 몰려드는 땅을 어떻게 얻는지 알아?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가지고 막 가가지고 지팡이 딱 꽂아놓으면 내 땅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됐다니 그게 푸트가 피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 이 말씀. 오늘날 이런 걸 여러분 대입시켜 보면 엄청난 세계가 열릴 거예요. 엄청난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 만든 화폐가 현실 세계도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픽 막 뛰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리스크랑 항상 있는 거야. 서부 그 와가지고 내 뛰어가 발로 밟으면 되는데 사막이야. 먹을 거 없어. 짐승들이 있어. 인디안들이 습격해. 간다니까 그 겁쟁이들은 못 한다니까. 너 네가 밟으면은 네 거야 했는데도 못 간다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아라. 가나안 땅 네가 밟아라. 그럼 네 거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못 건너겠어. 얼마나 무섭게 내려오는지. 가나안 땅 들어가 정탐꾼의 결과 지가 보고 왔어. 여호수아 갈렙이 엄청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 겁나지. 겁나는 걸 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라. 아브라함아 가라. 아,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뭐 먹고 살아요? 가라. 내가 지금 여기가 정동 고향이 여기가 내 삶의 기반인데 여기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가라.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창대케 해줄 것이고 너로 복이 되게 해줄 것이다. 여호수아에 가라. 요단 강물이 아무리 흐르고 넘치고 그렇게 힘들어도 너는 내 말 믿고 가라. 건너가라. 안악 자손이 아무리 힘있고 장대할지라도 걔들을 네 손에 붙였다. 내가 이거 믿고 갔다. 리스크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험이라고 했죠. 모험이라고 믿음은 그래 얻는 거. 그래야 체험이 근데 희한하게 기차를 타니까 되는 것처럼 믿고 가니까 되더라. 할렐루야. 믿고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시작하면 해보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안 했던 일부터 시작해요. 전에 못 했던 일. 믿음이 약해서 꿈도 못 꿨던 일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내게 능력 주는 내가 할 수 있다. 행동으로 옮겨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했으면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 참 좋아요. 두레박이 물을 기르려면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물 안으로 컴컴해요. 깊고 컴컴하다고 안 들어가서는 물을 못 길어. 그거는 들어가야지 그냥. 그래 물을 길어. 여러분 금년 길지 않습니다. 1월 내일이면 1월 중순 10일이에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길 겁니까? 남에게 짐이나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성도란 믿고 시작하는 사람,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해 봅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